걱정 공부해 네 부모님과 부장님을 미워해 같은 영상 각종 사진 툭툭 위에 야 자라처럼 걸 어떡해 그만해 뮤비를 나중에 해석하고 어차피 내 사진 이 방에도 많잖아 한 시간이 뭐야 이르면 수사해 너는 내게 주는 사람 벌 받는 건 아니잖아 이리와 난 널 can paradise Can't close your eyes Can't close your eyes 너의 paradise Can't close your eyes Can't close your eyes